말도 없이 무엇 때문에 떠나갔나요? 날아가는 새들이야 갈 곳이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사랑이여 찾을 길이 없어 너를 위한 마음들은 미움이여라 너를 위한 마음들은 사랑이여라 그리워도 서러워도 어쩔 수가 찾을 길이 없어